밤까지 생각이 바늘끝처럼 배를 스쳐 심장 위로 아리면 적어도 몇 초는 숨을 쉴 수 없고 뜨거울 만큼 목 안이 메여와 이토록 이해나 쉽게 무너지는 마음 매일 다짐하고 애를 써도 그댈 향해 멈춰있는 나를 슬픈 거짓말 그대가 떠난 빈자리 다시 돌아보길 바랄 뿐이죠 내게 돌아오길 바랄 뿐이죠